나를 멍하니 보는 넌 내가 아냐. From the dawn 가서도 넌 my head. 이대로 도망치고 싶어 사라지고 싶어 저 멀리. 난 왜 그 I don't know who I am. 내 몸이 미쳤나 봐. 내 머리에 뿌리도 다 어떻게 멈출지 몰라. Oh, 세상 속 나 혼자나 봐. 구해줘 어쩌면 난 괴물이 된지도 몰라. And now I'm by ya. Ooh, you, you 이제 날 찾지 놓고 원인 걸까. Nobody can understand. Nobody but it's you.